속으로 차가워진 행동으로 휘둘러 멋대로 매번 이대로 사라져버려도 better better. Hold me close, let me go now. 이게 사랑이라면 I don't want it cause you make it so hard on me. 사랑했던 내게 넌 enemy. 기억이나 불행으로 난 더 알수록 you became so cold. I'm